그냥 막 시작하는 건데. 그냥 이게 그렇죠, 대본도 예. 없고. 네, 그렇지. 저희는 팟캐스트니까 그 막 그 솔직하고 담백하고 내 회사지만은 내 회사를 깔 수 있는. 아니,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일단 내 소개 저 소개 일단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네, SK텔레콤의 김기현 매니저입니다. 김기현 매니저. 네, 김기현. 김기현. 김계현. 김계현. 네네. 김기현 매니저. 그리고 또 동그란 안경을 쓰셨는데 네. 아주 인상이 좋습니다. 결혼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아, 그러면 아쉽지만 솔로가 아니시네요. 네. 아, 그럼 SK텔레콤 근무하신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저는 입사 6년 차고요. 네. 입사를 지금 있는 팀에서 단말 업무 하다가 네. 2년 있다가 부산에 현장 마케팅 팀에 3년 근무했고요. 올해 작년 말에 다시 본사 SD. 그러세요. 네. 아, 예, 그러면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SK텔레콤 노금섭 매니저입니다. 예, 네, 아,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PR 담당이고요. 예. 네. 아, 그러니까 PR이면 홍보를 담당하시는. 네, 맞습니다. 예. 네. 저 뭐냐, 오늘은 소울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저 이제 어차피 제가 개봉기와 관련된 거는 이제 제가 따로 할 건데. 제가 소울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이 박스인데요. 박스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정사각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보면 아이폰 케이스 같이 한 주먹 두 개만하게 이제 핸드폰을 이제 박스를 만드는데 소울은 굉장히 커요. 정사각형으로. 이게 이유가 있나요? 추세에 좀 반하는 트렌드죠. 요새 그렇죠. 트렌드에.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뭐 떡이야 뭐야 이게. 근데 좀 선물 같은 느낌은 들지 않나요? 그것도 보니.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이게 컨셉이 왜 이렇게 박스 나왔죠? 일단은 그 솔 기획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 미디어 최적화 최강 미디어 폰이라고 기획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솔 단말 자체에 대한 스펙이나 이런 것도 이제 뭐 가성비면서도 뭐 프리미엄이다 이런 거를 기획을 했지만 고객이 원하는 미디어 관련된 소비를 하면서 원하고자 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고객이 필요한 부품 근데 내가 사실은 필요하지만 돈 주고 사긴 아까운 구성품들을 원 패키지로 주자라는 게 가장 기본 키 마케팅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 기획에 맞춰서 이제 각종 구성품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단말 패키지 자체가 커졌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미디어 최강품 얘기하면서 그 화려한 그 구성품 패키지 그런 걸 소화하려면 박스를 크게 할 수밖에 없었죠. 일단 주는 게 많으니까 네. 박스를 크게. 네네. 그럼 또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재미 요소인 것 같아요. 예, 펀 요소고요. 이거를 뭐 이렇게 단말을 뭐 이렇게 얼락해서 이렇게 언팩을 하는 그런 고객한테 약간 패키징을 언패킹하는 그런 기쁨도 좀 주겠다 해가지고 뭐 박스 자체에도 약간 위트를 집어넣은 아니 전 좋다고 평가를 하는 게 그 5Y6 단말기도 뭐 가격대는 조금 틀리지만 그것도 저가 폰인데 그거는 뭐 박스가 거의 뭐 그냥 성의없게 그냥 싼 폰의 네. 이미지가 가깝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이 종이도 두껍고 이게 굉장히 성의가 네.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신기했어요 굉장히. 반응 좋나요 이거 소비자들한테? 일단 크니까요. 뭐가 있어 보이니까 반응이 좋고 저희가 사실 이 솔폰은 또 크기가 크다 보니까 그 기존의 그 유통망에 배포되는 종이 비닐 그 쇼핑백이 사이즈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별도로 비닐 쇼핑백을 또 투명으로 만들어가지고 고객이 들고 나갔을 때 좀 디자인적으로 잠깐이나마 그 쇼핑백 자체가 조금 마케팅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별도 제작해서 배포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객이 좀 차별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 패키지가 그 비닐 그 봉투에서부터 이 패키징 박스까지 그 다 바꾼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까 Y6랑 화웨이 Y6랑 비교하셨지만 사실 다른 어떤 제조 단말이랑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이 박스 디자인이나 기획 단계부터 제조사가 했지만 SK텔레콤이 적극적으로 기획을 같이 한 거기 때문에 뭐 사실 거의 새로운 단말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 소울 기획 처음 기획에서부터 출시까지 한 얼마나 걸린 거예요? 뭐 이거 솔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단말 기획에서는 뭐 빠르면 6개월, 늦으면 뭐 1년 이상까지도 솔은 보면 한 몇 개월 걸린다?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렸다. 와, 그러면은 꽤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오랫동안 준비했네요.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열어봤을 때 이게 가장 저는 아니 나는 사실 이게 가장 나는 사실 좀 지겨웠어. 설은 지겨워 죽겠어요. 아니 이 설의 포스터 이게 인터넷에 보니까 이게 소울을 위한 소울을 사는 게 아니라 서련 포스터 두 장을 사는 거다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서련 포스터를 이렇게 넣어놓은 배경이 좀 있나요? 서련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이 솔폰을 서련 폰으로 기획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사실 루나도 서련 폰으로 기획한 건 아니었는데 당시에 이제 공식 모델이 서련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서련의 기존의 그 앞전에 ATL이나 BTL의 어떤 각종 그 광고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파워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굳이 또 안 쓸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루나가 서련 폰으로 되면서 저희가 그 루나가 가지고 왔던 그런 어떤 DNA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얻었던 장점 같은 걸 쭉 끌고 오려는 의도는 사실 좀 있었죠.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데 서련은 이거 모델 누가 뽑은 거예요? 아,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광고 쪽은 아니라서 이제 광고 담당자 쪽에서 아니 서련 뽑은 사람이 아마 내가 봤을 때 승진했을 것 같아. 저희 마컴실 쪽에 김정님 팀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계신 팀에서 한 매니저님 뽑으셨어요. 근데 정말 윈윈한 케이스죠. 그쪽 팀에서 또 칭찬은 굉장히 드렸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아니 뭐 누구 승진하지 않았어요? 그 이거 담당할 때 이게 기한자가 최초 기한자 막 이런 게 좀 나왔을 텐데. 그런 거 설마 아니 그랬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서련이 올해 한 4월인가 3월까지가 계약 만료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쯤일 거예요. 근데 뭐 재계약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새 뭐 서련 주변에서 서련 포스터 이렇게 좀 구해달라고 막 그런 얘기 안 해요? 뭐 예. 국회의원분들 뭐 이런 분들 홍보도 뭐 기자님들도 엄청 달라고 하고 특히 남자 기자님들 아니 저는 사실 포스터는 필요 없고 등신대가 필요해요. 등신대는 저희도 못 구한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랑 기자분들이랑 동급으로 제가 때문에 잘 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련은 하여튼 뭐 성공한 것 같아요. 루나폰도 그렇고 근데 모르겠어요. SK텔레콤 입장에서 저는 성공했지만은 너무 성공해서 오히려 또 다음이 부담되고 또 너무 뭐냐 이 서련폰의 이미지가 강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루나폰이 너무나 괜찮은데 솔 나왔잖아요. 근데 루나보단 별로네? 아니면 뭐 서련폰이 제2의 서련폰까지는 아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이 서련 포스터를 넣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고 저 이제 패키지를 열어보면요 진짜 네.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아니 나 따로 돈 주고 사셔야 되는 게 다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핸드폰 사면 항상 충전기만 딱 하나 있고 뭐냐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게 1,100만인가요? 만? 1,400mAh 1,400mAh면 뭐 한 3번 완충시킬 수 있네요. 뭐 이론적으로는 3, 4번 완충할 수 있는 그리고... 왜냐면 이게 단말이 2,910이니까요. 한 3, 4번 정도. 3, 4번. 와, 그러면은 이거는 밖에서 판매가 되는 거예요, 원래? 아니요. 전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가 왜 커졌냐? 부터 얘기하면 이제 구성품들이 들어간 거고. 구성품들이 그럼 뭐 들어갔냐? 미디어를 많이 소비하니까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보조 배터리 넣어 준 거고. 그다음에 사운드 빵빵히 들으시라고 단말 자체에도 듀얼로 사운드를 2.4W를 네. 깐 거고 서라운드예요 심지어. 네. 헬기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날아가면은 소리가 바꿔서 들려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시중에서 6-7만원에 파는 JBL 이어폰 드린 거고 또 저기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받으면 용량 모자라니까 32기가 외장 메모리도 별도로 드린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축을 해서 드린 거고 저는 여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여기를 열어보니까 또 이게 있더라고요. 액정 보호 스티커랑 케이스까지 네. 사실 그 유통망도 그 액세서리를 별도로 고객들 끼워주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걔네들도 어쨌든 코스트가 발생하는 거니까 또 고객들도 걔네가 주는 그것도 그렇게 또 딱히 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 색상에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또 워낙 단말 디자인들이 뭐 솔뿐만 아니라 다 이쁘니까 투명 케이스만 끼워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으로 제공해드리는 느낌. 아니 나는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은 뭐냐 이거를 패키지에 다 구성할 때 넣을 때 단통법 관련해서 이게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미리 체크를 좀 한 거예요? 네, 당연히 미리 체크했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인박스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하는 경품이나 이런 게 아니고 단말기의 출고가에 다 제조 원가나 출고가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박스 자체가 한 상품의 단가로 취급하기 때문에 단통법이랑 이슈 없고요. 그것도 미리 사전에 확인한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뭐 톤만 사면은 뭐 이게 다 주니까. 그리고 이 JBL이 뭐 음악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어폰이 또 이게 수타면처럼 이렇게 널쩍하게 된 게 이게 잘 꼬이지가 않는 거죠. 네, 잘 꼬입니다. 좀 흔히 말하는 칼국수 이어폰이라고 그러죠. 칼국수 이어폰. 네. JBL은 저도 사실 이어폰 처음 써봤는데 음질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거 제가 이걸 써봤는데 저는 이 스피커가 있는데. 네, 스피커. 네, 듀얼 스피커라서. 네. 그러니까 뭐랄까 이 솔은 굉장히 느낌이 좋은 게 그냥 중저가 폰이 아니라 그 각을 살린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에 특화된 중저가 폰이라는 거가 다른 중저가하고 또 좀 다른.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는 한 몇 대 분으로 팔렸어요? 판매량은 좀 공개하기 힘든데 저희가 런칭을 22일 날 했는데 22일이랑 1월 22일 1월 22일 날 런칭했는데 2월 1일 날 만대 돌파 보도 자료가 나갔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쯤 한 2만 대 넘었죠? 이상. 그러면은 루나랑 비교했을 때는 더 빠른 거예요? 아니요, 절대적인 숫자를 비교했을 때는 루나보다 사실 조금 적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애초에 기획했을 때도 루나는 그 저희가 중저가 기획 모델로 가성비로 가성비 프리미엄급으로 밀고 들어간 게 첫 그때 포지션을 개척한 거고 그 뒤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중저가랑 초저가 폰들이 경쟁사나 제조사에서 다 따라붙으면서 그 시장도 사실은 되게 경쟁 부하가 됐어요. 그 와중에 시장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애초에 기획할 때도 뭐 루나보다 막 더 팔아 제끼겠다 뭐 이렇게는 기획하지 않았고요. 대신 충분히 저희가 의도했던 그런 부분은 다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SK텔레콤 입장에서 이 자극 이게 기획폰 같은 경우는 잘 팔리면 좋지만은 꼭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닌 거죠. 판매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객의 세그먼트를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니즈도 있는데 무조건 이걸 많이 파는 게 좋은 거다라는 건 아닌 거죠. 예. 아니 근데 뭐 좀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서 막 자급제 너네 기획폰 왜 내놨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 뭐 있겠죠. 워낙 정치적인 분들도 뭐 아니 뭐 그거는 알아서 상상하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는 너무 제품력이 좋아서 이게 그 어떻게 소비자 반응도 좀 체크를 하시나요? 어때요? 네, 소비자 반응은 뭐 직접적으로는 뭐 관련 팀에서 뭐 인터뷰 조사라든지 소비자 조사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고객 불만 건수 인입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제품의 불량률이나 부품률 같은 걸 보면 다행히도 평균 이하의 그런 발생률을 아니, 보이고 있어서. 솔은 AS는 어디서 받아요? 솔은 기본적으로 100군데 정도 저희 AS 센터를 확보해 놨고요.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저희가 원래 SK텔레콤 운영하고 있는 AS 직영망에서 운영하는 거고 나머지 50군데 정도는 제조사 쪽에서 운영하는 동부대우전자랑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AS 진행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주변에도 솔 쓰는 사람이 있는데 AS가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잘 됐다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모 기자님은 이제 그 이게 AS가 AS 여부를 좀 체크하려고 몇몇 센터에 전화를 해봤는데 다 너무 갖춰져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생각보다 너무 더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고객센터는 그냥 저희 114 전화하셔서 고객센터 전화하면 고객이 있는 지역이 제일 가까운데 가는 게 그게 치밀한 거죠. 그게 치밀한 거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다음 제품 또 기획 중인가요? 기획을 이제 해야죠. 네. 좀 생각하는 모델이 있는 거예요? 뭐 그 여러 가지 저기 옵션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첫 번째가 달이었고 두 번째가 태양이었으니까 별은 확실히 아니다. 세 번째가 별이라고. 별도 아니고 목성도 아니고 그런 거 다. 운석. 아니 그래도 저는 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구. 아니 근데 태양하고 달하고 그 다음에 별을 해버리면 스타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결국 갤럭시 은하계로 기별이 되어서 삼성 좋은 짓을 할 수 있어요. 갤럭시 다 모이면 별로지. 안드로이드 아 그것도 안드로메다. 아, 안드로메다도 괜찮겠다. 약간 컨셉을 4차원으로 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아 그러면 이 소울 기획자로서 소울을 자랑하고 싶다면 꼭 어떤 점을 좀 부각하고 싶으세요? 뭐 마케팅 포인트나 뭐 특장점은 다 사실은 뭐 다 저희가 뭐 팔 때도 얘기하고 언론에 나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써보니까 좋은 거는 남자들은 폰을 빼게 안 넣잖아요. 주머니나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5.5인치 중에 지금 시중에 나온 것 중에 제일 가벼워요. 134g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루나가 180, 190g인데 루나는 좀 무겁다는 느낌. 이게 50g 차이인데 엄청 사실 50g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누워서 이렇게 할 때 네. 누워서 이렇게 툭 떨어뜨려서 얼굴 부딪히잖아요. 네. 요 누워서 할 때 그래서 좀 가벼운 게 사이즈 대비 가벼운 게 조금 저는 장점이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진짜 만족하는 거는 저는 이어폰 네. 그리고 메모리 카드 주는 거 그 정도가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흔히들 원터치하고 조금 원터치가 자식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은데 아이돌 차게 자식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SK에서는 와 아이돌 착과는 전혀 다른 폰이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동일 스펙에 다른 글로벌 출시된 아이돌 다른 모델이랑은 겹치는 모델은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뭐 그런 거죠. 자동차 프레임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소나타랑 K5랑 프레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을 수 있는데 사실 차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골프하고 네. 티구안하고 플랫폼은 같죠. 당연하지. 플랫폼 정도는 왜냐면 제조사 같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걸 완전히 부인할 수 없는 거고 다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스펙이라든지 폼 팩터라든지 실제로 고객 경험 차원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완전히 다른 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진짜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기획이 들어간 게 폰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은 없어요? 저희 기획은 늘 수십 종을 하고 있죠. 실제로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SM에서 연습생들 엄청 많이 뽑아가지고 막 훈련시키다가 어느 순간 데뷔 어느 딱 하면 데뷔. 그 준비 전 단계까지 계속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 그건 다 그러면 중국 쪽 폰인가요? 아니요, 그거 그렇진 않습니다. 뭐 다 열어놓고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일단 뭐 그리고 마케팅 그러면 지금 하시는 게 이 단말기 기획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실질적으로는 기획보다는 마케팅 쪽에 좀 더 업무가 치중되어 있고요. 사실 기획팀은 별도로 또 있으셔서. 좀 더 기술적이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전담하는 부분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그 하드웨어 중에서도 품질 쪽을 또 전담 별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희 이제 좀 더 이제 완성품의 마케팅이랑 이제 뭐 AS 물량 그런 거 광고 이런 쪽으로 아무튼 전반적으로 최근에 경쟁 모델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 경쟁 모델을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패키지로 나온 것도 없고, 아니, 없죠, 네네 그리고 사실 단가를 뭐 굳이 초저가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뭐 언론 같은 데서는 뭐 Y6랑 붙인다든지 아니면 J7이랑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시도는 있는데 사실은 셋 다 엄연히 좀 카테고리 다른 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또 그냥 뭐 입고 받아가지고 그냥 파는 단말이 아니라 기획 단말이기 때문에 그런 단말들은 조금 태세부터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J7을 그 써봤는데 J7은 그냥 무난하더라고요. 네. 그냥 사양이 조금 떨어지는 갤럭시인데 그거에 비하면 확실히 이거는 특화되어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Y6는 아예 그냥 싸다는 거. Y6는 정말 진짜 그 싼 맛. 그러니까 앞으로 그 스마트폰 시장이 저는 생각이 우리가 유니클로 보면요. 옷을 유니클로 나오기 전에는 좋은 옷을 비싼 값에 사서 오래 입자는 주였는데 유니클로 나오면서 그냥 싸게 그냥 몇 번 입다가 버리고 새 거 사자 이거잖아요. 휴대폰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빠르게 그 대상 상품이 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SPA 형태의 뭐 패션 브랜드랑 비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때도 다른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마케팅할 때 주목하는 부분은 고객들이 좀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싼 폰 쓰는 사람은 요금제 싼 거 쓰는 고객이었는데 저희는 분석해 보면은 비싼 요금제 쓰는 고객이 절반이 넘어요. 아, 네. 아 이게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미디어. 미디어에 특화된 네. 편이니까 네. 고가 요금제를 쓰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런 걸 노리곤 했지만 생각보다 그 비중이 더 높게 나와서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뭐 2만 원, 3만 원짜리 쓴 학생들이 이렇게 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연령대가 고루 나오면서 뭐 5만 원 이상, 6만 원 이상 쓰는 고객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고객이 이제 핸드폰이라는 상품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 PC처럼 옛날 PC만 막 세종대왕 막 이런 거 세진 컴퓨터 막 300만 원짜리 쓰고 막 이랬다가 그렇죠. 멀티캡 말고 그런 거 되면서 막 근데 컴퓨터 시장이 엄청 발전하면서 막 지금 100만 원, 150만 원이어도 고객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디자인이라든지 스펙을 추구하잖아요. 핸드폰도 이제 그런 스마트폰도 그런 시대가 5년 만에 한 5, 6년 만에 온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가치 있는 소비, 가치 소비자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시발점이 소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 마지막 질문으로 서련 요 모델은 그러면 바꾸는 이 모델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 하시는 거죠? 모델 저요? 네. 아, 네 뭐 그 저 모델의 카피들만 많이 갖고 있고. 아니, 서련을 한 번도 만나보신 적은 만나본 적 없습니다. 아니. 서련 씨가 뭐 SK에 와서 뭐 팬 사인을 한번 직원들한테 사인을 한번 돌리고 인사를 한번 했다고 근데 아 예 근데 저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면 다음 모델이 누가 될지는 모르시는데? 근데 아예 모르죠. 그렇죠. 네, 아직... 최근에 그 LG유 플러스 쯔위 모델 그거 굉장히 뭐랄까 아주 그 서련을 이 서련과 이제 맞짱을 뜨기 위해서 네. 쯔위가 이 LG유 플러스가 썼다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국과 대만 간의 국교 분쟁이 있어서 아니 근데 그 안타까움을 제가 표현하고요. 아니 근데 저도 시원하게 한판 붙었으면 오히려 더 서로 조금 윈윈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재미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좀 그런 말 다른 이슈로 그렇게 아니 근데 LG 플러스 내부에서는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 그 쯔위가 떨어지면서 더 왜냐면 그거 관련해서 지금 쯔위와 관련해서 이제 동정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중국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전혀 용맹이 네. 없고 근데 LG전자를 걱정하던데요? 언론에서 대신 걱정해 주는 건가? 근데 쯔위가 너무 불쌍해서 네. LG 유플러스는 뭐 그 저가품 많이 팔면 좋긴 하겠지만 쯔위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개인적으로 어린 친구인데 JYP가 저희 사과 불렀거든요 회사인데 아 그렇죠. 사가 아니 JYP와 또 이게 또 SK와는 또 긴밀한 예 뭐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러면은 뭐 아 뭐냐 아유 그 또 뭘 물어볼까요? 뭐 하실려 할 수 없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되게 세심한 배려가 많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배터리 대용량 배터리를 켜면 빼서 그 조작을 하면 이 핸드폰을 세울 수 있게 그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 아 배터리. 예. 네.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거치대처럼 할 수 있는. 딱 한 단어로 총평을 해주십시오. 총평이요? 한 단어로. 아 뭐냐 소름 뭐다. 저기 우리 박성호 기자님 단말 하나 드렸어요. 단말 이미 네, 드리세요. 그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솔은 뭐다? 솔은 어떤 고객의 만족이다. 어떤 고객의 만족? 네. 왜 그러죠?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요, 사실. 뭐 고객마다 기호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 다르니까. 하지만 저희가 요즘 이제 저희 회사가 얘기하는 어떤 특정 세그먼트에 대한 만족,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 대한 조금 더 팬덤이라든지 좀 더 로열티를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만족감을 좀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치 있는 소비에 좀 더 이바지 하기 위한 단말이기 때문에 모든 고객은 아니더라도 어떤 고객들께는 충분한 만족을 드릴 수 있다. 좋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고객은 대상이 아니지만 조그만 고객들 군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고객들마다의 교집합도 생기고 네. 뭐 그런 거. 금선 매니저님은? 솔은 상상 그 이상이다. 상상 그 이상이다? 네. 왜요? 그 가격대에 뭔가를 상상하고 이 소를 만졌을 때 그 네.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전형적인 홍보하시는 분이시죠. 박성호 기자님 저기 단말 드렸다고 했죠. 다음 기획분도 제가 한 달 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저기 우호적인 아니 저 뭐냐 아, 이번에 소울 기획의 핵심 그 담당 아예 담당이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기획은 나중에 합류했고요. 마케팅에 런칭 런칭부터 이제 마케팅에. 하여튼 뭐 오늘 뭐 샘플 뭐 팟캐스트인데 아주 감사드리고 약간 그 회사를 까는 내용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아, 못 까는 아니 성과급 많이 나오셨죠? 회사를 까는 순간 월급이 깎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한데 늦어가지고. 아, 예, 예. 네. 이제